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네, 늘 그렇듯이 이 시간에는 음악이 먼저 인사를 드렸죠. 일요일 이 시간 뮤직박스 5930 있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인사드린 바로 그 곡은요, 영화 플래시댄스 중에서 마이클 샌멜러의 매니악이었어요. 이 영화 플래시댄스는 그야말로 제니퍼 빌스의 제니퍼 빌스를 위한 제니퍼 빌스만의 그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매력으로 아주 빛났던 영화죠. 춤추는 장면에서 대역을 썼다는 것이 뭐 유일한 흠이랄까요. 영화 그 풀몬트를 보면 실직한 그 영국의 그 남자들, 뚱뚱한 사람들이 이 영화의 비디오를 보면서 춤 연습을 할 정도로 춤의 교과서 같은 작품입니다. 이 영화 플래시댄스의 사운드트랙에는 수많은 곡들이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마이클 샌멜러의 매니악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 흥겹고 신명나는 음악처럼 오늘 뮤직박스 5930에서는 역동적인 춤, 그리고 그 춤에 어우러진 기분 좋은 음악들로 꾸며봤어요. 시간은 조금 늦지만 이 음악에 맞춰서 몸을 한번 움직여보세요. 우선 70, 80년대를 풍미했던 흥겨운 디스코 곡들 준비했는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 자, 디스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영화죠. 1977년 여름 전 세계에 디스코 열풍을 가져온 영화입니다. 토요일 밤만 되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디스코 클럽으로 달려가서 멋진 춤숨씨를 뽐내던 주인공 토니. 자, 이 토니 역을 존 트라볼타가 맡았는데 이 영화로 스타덤에 올랐죠. 바로 그 영화에서 그룹 비지스의 Night Fever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우리나라 영화 해적 디스코 왕대다 중에서 골랐어요. 첫눈에 반한 여인 봉자를 위해서 디스코 경연대회에 출전하는 주인공 해적의 고군분투기죠. 자, 이 영화에서 해적이 디스코 경연대회에서 춤출 때 그 배경음악이 됐던 곡이 그룹 립싱크의 디자이너 뮤직입니다. 두 번째 곡이고요. 이어서 스튜디오 54에서 한 곡을 준비했는데, 이 영화는 70년대 디스코의 메카로 불렸던 클럽 스튜디오 54가 아예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영화입니다. 덕분에 스크린에는 당시 스튜디오 54, 그 클럽에서 울려 퍼지던 여러 디스코 명곡들로 아주 들썩들썩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디스코 명곡 메들린 스튜디오 54라는 곡 세 번째로 이렇게 세 곡 이어나갑니다. It's that big disco everybody's talking about. 네, 뭐 도저히 가만히 못 앉아 있겠죠. 아주 흥겨운 곡들, 오늘 역동적인 춤곡들 골라봤는데요.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비지스의 Night Fever, 해적 디스코 왕대다 중에서 립싱크의 디자이너 뮤직, 그리고 스튜디오 54 중에서 같은 제목의 곡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살사, 파소도블레, 그리고 람바다로 이어지는 이국적인 춤의 향연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우선 살사부터 들어볼까요? 살사는요, 50, 60년대 뉴욕으로 이주한 쿠바인들,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인들, 이들이 발전시킨 리듬댄스인데, 살사, 소스를 뜻하는 그 이름처럼 정말 격렬하고 화끈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살사가 모티브가 된 영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댄스 리듬이고요. 이 영화는 당시에 바네사 윌리엄스의 빼어난 춤 실력만으로도 입장료가 아깝지 않은 영화라는 그런 평을 들었죠. 라틴 댄스 경연대회 우승 목표인 루비, 그런 그녀에게 스텝에 얽매이지 말고 음악에 몸을 맡기라고 충고하던 쿠바 청년 라파엘, 이들의 사랑이 영화 속에 펼쳐집니다. 그 가운데 아리타가 부르는 피에스타 파로스 룸베르소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파소도 블레를 만날 수 있었던 영화 댄싱 히어로 중에서 골랐어요. 바스 루어먼 감독의 영화에서 글쎄요, 가장 하이라이트라면 주인공 스코트와 프란이 출전한 범태평양 대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황금빛 볼레로를 입은 스코트, 붉은색 드레스로 쭉 빼입은 프란이 함께 열정적인 파소 도블레를 추면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는데요. 바로 그때 배경음악이 됐던 곡이 스카드 앤 프란스 파소 도블레입니다. 이 곡 들으시겠고요. 이번에는 람바다입니다. 람바다. 채찍을 뜻한다고 하죠. 1930년대 브라질의 바히아 지방에서 시작된 춤이고요. 남녀의 선정적인 몸짓 때문에 처음에는 저속한 춤이라고 천대받기도 했습니다. 람바다가 소재가 된 무수한 영화 중에서도 람바다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브라질의 한 부족장의 딸, 그녀의 모험과 사랑을 그린 영화 카오마의 금지된 춤 람바다, 여기서 한 곡 준비했어요. 카오마의 그 유명한 히트곡 람바다. 자, 세 곡 이어 들어보죠. 오예! Esto es solo para los primeros. 영화 속의 살사, 파소도블레, 그리고 람바다 만나봤습니다. 음악을요, 딱 무식하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본다면요. 차가운 음악, 뜨거운 음악. 이것들은 뜨거운 음악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떡하죠? 더 뜨거운 음악을 만나볼 것 같아요. 남미가 낳은 불의 입맛 춤, 바로 탱고입니다. 대표적인 거리의 춤이죠. 19세기 말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뒷골목에서 태어났고요. 4분의 2박자 리듬에 담겨서 원초적인 생명력,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자, 이 춤곡은 그 수많은 감독들의 러브콜을 받으면서 이후에 스크린 속에 새롭게 부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탱고 춤이 가장 로맨틱하게 담겨있는 영화 속 장면들을 골라봤어요. 우선 여인의 향기에서 알파치노와 가브리엘 애노의 멋진 탱고 춤, 그 위로 깔리던 탱고 프로젝트의 연주 포르우나 카베사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탱고레스 중인 3곡을 골랐는데 이 영화를 보면 셀리 포터와 파블로 베론이 함께 세네 강변을 산책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때 셀리 포터가 묻습니다. 왜 탱고로 선택했죠? 자, 거기에 파블로 베론의 아주 잊지 못한 명대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탱고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탱고가 날 선택했죠. 자, 그 뒤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이 반짝이는 세네강변에서 춤을 추는데요. 그때 흐르던 곡이 Amor y Carlos 이 곡입니다. 자, 이 곡에 이어서 탱고 중에서 또 음악을 골랐어요. 탱고 레슨이 개봉된 그 다음에 1998년에 우리에게 알려진 영화죠. 스페인의 거장 카를로스 사우라 감독이 아주 강렬한 색채와 리듬 속에서 매혹적인 육체의 언어 탱고를 이 영화 속에서 풀어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비비아나 베길과 헥토르 필라티가 불러주는 플로레스 데 알마, 영혼의 꽃, 세 곡 이어듣습니다. Recuerdos que se fueron con el tiempo. presiento que reviven otra vez, igual que aquella noche tan lejana, es esta de mi amarga soledad. La luna sobre el cielo azul me alumbra, como otra blanca luna que ya nunca veré más. Si quieres olvidarme, déjame, dijiste la mañana que partí. Tú sabes que te quiero y te querré, y tuyo es el cariño que te di. A nadie quise tanto como a ti, y amante te ofrecí mi corazón. Yo sé que para siempre te ha perdido mi alma, ya que todo ha sido solo una ilusión. Así me reprochaba sin saber que yo compadecía tu dolor, que cuando me ofreciste tu querer, yo estaba enamorada de otro amor. Comprendes el porqué de mi partir, comprendes mi amargura en el adiós. ¿Acaso con los años me has olvidado, pero nunca yo? Igual que aquella noche tan lejana, es esta de mi amarga soledad. La luna sobre el cielo azul me alumbra, como otra blanca luna que ya nunca veré más. Si quieres olvidarme, déjame, dijiste la mañana que partí. Tú sabes que te quiero y te querré, y tuyo es el cariño que te di. A nadie quise tanto como a ti, y amante te ofrecí mi corazón. Yo sé que para siempre te ha perdido mi alma, ya que todo ha sido solo una ilusión. Así me reprochaba sin saber que yo compadecía tu dolor, que cuando me ofreciste tu querer, yo estaba enamorada de otro amor. Comprendes el porqué de mi partir, comprendes mi amargura en el adiós. ¿Acaso con los años me hayas olvidado? Pero nunca yo. Né. 자, 탱고곡 세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아, 뮤직박스 5930 오늘은 역동적인 춤과 그 춤에 어우러진 기분 좋은 음악들로 꾸며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힙합 리듬에 담긴 젊음의 열정을 한번 만나보시죠. 자, 제목도 열정의 무대입니다. 센터 스테이지. 이 영화 속에서요, 주인공 조디는 아메리칸 발레스쿨의 최종 오디션 날 아주 파격적인 발레를 선보이죠. 빨간 투슈즈에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자미로콰이의 캔디 힛에 맞춰서 아주 정열적으로 춤을 추는데요. 이 장면, 그야말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가장 상반된 두 장르가 멋지게 결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힙합 음악과 발레의 멋진 결합 한번 음악으로 느껴보시고요. 자, 이 영화 Save the Last Dance, 여기서도 주인공 사라가 발레와 힙합 댄스를 접목시킨 그녀만의 아주 특별한 춤을 선보이죠. 줄리어드 댄스 스쿨 오디션장에서요. 그 장면에서 배경음악이 되던 곡이 바로 아테나 케이지의 All or Nothing입니다. 하지만 그 힙합 댄스와 힙합을 전면에 부각시킨 영화라고 하면 아무래도 며칠 전에 개봉한 영화 허니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영화는 허니 역을 맡은 여배우 제시카 알바의 매력이 돋보였던 작품입니다. 자, 그 영화에서 여가수 타미야가 부르는 It's a Party 이 세 곡 이어 들어보죠. Yeah. I'm still trying my tears. 어디 리듬에 몸을 좀 실어보셨나요? 오늘 뮤직박스 5930 바로 우리 권영 작가가 붙인 이름이 리듬에 몸을 실 거거든요. 자, 지금까지 주저하셨던 분은 이 마지막 곡에 한번 몸을 실어보세요. 1987년에 개봉돼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춤영화의 고전 더티 댄싱이 17년 만에 속편을 선보였는데요. 제목 더티 댄싱 하바나 나이트입니다. 자, 제목처럼 이번에는 쿠바의 하바나를 배경으로 사랑과 춤을 로맨틱하게 담아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음악이에요, 이 음악. 여가수 마야가 부르는 흥겨운 댄스곡 Do You Only Wanna Dance. 자, 이 곡에 제 목소리 싣고 저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 put your lips very closely to my face, and then you run away. And so begins the chase. I'll be the hunter, but boy, you better pray. 'Cause when I want you, I'll get you anyway. You know what I wanna do. It ain't nothing new. I'm tired of trapping too. So when I step to you, will you ice my occasion? Or will you make me change your station?